햇살에 눈이 부셔 잠에서 눈을 뜨자마자 눈물이 오늘도 네가 없이 시작된 나의 하루에 또 너 없는 내 일상은 그저 시들어 갈라 water flower 내게 들어와 예전처럼